아따 참말이야. 믿을 수 없겠는디.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. 아따 참말이야. 믿을 수 없겠는디.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.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. 그게 참말이야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. 진짜 참말이여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. 헤이! 자, 박수! 더 크게! 자, 좋습니다!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. 헤이! 그게 참말이야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. 진짜 참말이야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죽으셨다고. 진짜 참말이여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. 맞지 참말이여. 성경에 써 있던디.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.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. 메리 크리스마스! 감사합니다.